어떤 느낌이냐면 저희 태어났을 때 한 살 두 살 기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오타쿠 초창기 기억이 없어. 야, 저는 순간부터 딱 오타쿠가 되어 있었어. 그, 그런 그런 작품은 없어요? 그게 사쿠라장, 사쿠라장의 애완견이요. 아, 사쿠라장. 저는 중학교 때쯤에 인터넷 친구가 보내줬습니다. 애니메이션. 또 그 전에도 많이 봤었는데 그건 또 막 다른 계기로 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니를 상당히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캐릭터 많이 빨다 보니까 제대로 캐릭터를 빨았다라고 시작하는 시점을 제가 입덕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게 제로에서 역마. 아, 루이스. 예, 루이즈 너무 좋았어 진짜. 그래도 푸기밍이죠. 3기 나왔을 때, 예, 3기 나왔을 때쯤에 본 거니까 전 8년, 10년 전이네요. 10년 전. 딱 10년 전이네, 딱 10년 전. 3기를 이제 실시간으로 매일 찾아봤었고 1기 보면서 루이즈 엄청 빨았어요 진짜. 아, 지금 생각해도 루이즈 케이프. 루이즈 진짜 쩔죠. 내 문장. 어젯밤에 쩔었어. 쩐다. 루이즈 진짜 쩔었다. 내 문장. 만기 있죠? 우리 라디오 들으러 몰래 온 거야. 만기. 쩔 수 없군. 만기 인증 넣기네. 만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만개 팟캐스트. 밤마다 오는 만개 주간 라디오 밤만두. 저는 메인 진행의 청포도 젤리고요. 아, 드디어 만개라 밤만두 첫 회입니다. 제가 지금 웃대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사실 만개를 본지는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원래도 십덕이었는데 그 만화 게시판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잠깐 들어왔는데 이게 컨셉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부터 만개를 눌러 앉아서 그때부터 계속 쭉 보고 있었습니다. 네. 거의 눈팅만 하다가 원래 쓰던 아이디를 삭제하고 지금 닉네임으로 가입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검색해보면 활동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만개에서 쭉 보다가 또 이제 한 반년 정도 전부터 이 팟캐스트 구상을 시작했는데 아 이거 컨텐츠까지는 어찌어찌 생각을 했다가 이제 팟캐스트를 어떻게 할까 마지막까지 고민을 한 끝에 만개에 올릴 방송이고 뭐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채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개인들로 모아서 우리 만개 이야기 또 덕후 이야기 혹은 기타 정보들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까지 총 4명의 만개인이 앞으로 반만주 같이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게 혼자서 이렇게 떠들라니까 되게 민망하네. 패널분들이 일주일 전부터 사전회의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또 자신의 코너 준비까지 하시느라 수고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고 피드백도 받겠습니다. 당부드릴게 일단은 저희가 관련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아, 그래도 최대한 감수는 하겠는데 혹여라도 이 라디오 진행하면서 틀린 정보 같은 것들이 발견되면 댓글이나 쪽지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때는 가치 시스템이 있어서 쪽지로 사연 참여, 응원, 피드백, 기타 정보 등등 다 받고 있고요. 공식 계정은 반만주 알파벳 5 만개 라디오 다 붙여서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어디 모여서 녹음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집에서 이제 디스코드로 음성 채팅을 통째로 녹음되는 방식이라서 깔끔하지 못한 면도 있고 또 첫 회인데다가 이제 초창기라서 전체적으로 어수선할 수 있어요. 어수선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넓은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리면서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준비되셨죠? 패널 1번! 네, 안녕하세요. 만개에서 사치코 팬티 추르비를 쓰고 있는 사펜츄입니다. 아, 사펜츄! 아, 사치코 팬티 추르비예요. 이거를 풀네임으로 이렇게 부르기가 좀 그렇네요. 사펜츄라고. 네, 예. 닉네임이 한때 제가 별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좀 만개 뉴비일 텐데 한창 좀 정신없을 때 들어왔어. 아, 여기서는 이게 보통이구나. 만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자중하자는 분위기가 되고 막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좀. 근데 뭐 새로 파기도 그러고 해서 가기도 하는데 좀 그렇긴 해요.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요. 뭔지 또 별로 안 돼가지고 좀 진짜 옛날 트렌드라든가 잘 모르긴 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2월번 사펜투님이셨는데 이거 팟캐스트 이게 만개를 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직접 이게 팟캐스트 공지글을 보시고 저한테 쪽지를 주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게 참여하게 된 동기 같은 게 있나요? 뭔가 그냥 이런 걸 뭐 만든다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았어요. 좀 몇 명 모여가지고 전문인은 아니어도 그런 컨텐츠 같은 거 하나 좀 준비해서 하고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사실 또 몇 명 안 모일 줄 알았어요. 그냥 엎어질 것도 예상하고서 들어갔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아 사피츠님 계속 계셔서 알겠지만 지금 패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렇죠? 네. 아 어쨌든 간에 일단 우리 패널 1번은 사펜츠님이셨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리고요. 자 패널 2번 오잉! 안녕하세요. 진땅부입니다. 아 뭐 대사를 딱 준비했었는데 이제 하려니까 또 말문이 막혀 자주 하는 호잉으로 했습니다. 저도 만개의 뉴비인데 저도 따지고 보면은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가지고 도전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아 예, 진땅님. 아 저희 패널 두 번째 분은 진땅님이신데 이 진땅님은 또 특별하게도 현지 네? 리포터를 해주실 거예요. 이 반만주에서 지금 일본에 계시죠? 네 지금 일본 살고 있고요. 아 일본에서 사시는 현지인이요. 와 이게 지금 아주 그 생생한 정보 전달 기대하겠습니다. 생생할지는 저보다 더 오타쿠 분들이 다 그냥 인터넷으로 다 뜨기 때문에 생생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가서 직접 보고 뭐 느낀 소감이나 그런.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진땅도 예 잘 부탁드리고요. 자 막 그리고 마지막 패널 3번. 내 미모에 반했다가 큰 코 다칠 것이다. 안녕하세요. 만개 미모의 암살자 사쿠마 마유입니다. 아 저희 마지막 분 사쿠마 마유님이세요. 아 예. 아 진짜 녹음 시간이 되게 금방 다가오네요. 예 그렇죠. 예 한 일주일 좀 넘었죠? 그렇네요. 벌써. 처음에 신청하면서 이거 될지 솔직히 몰랐어요 제가. 이제 하면서. 아 재밌네요 생각보다. 이거 녹음도 제대로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 막상 하려니까 떨리지 않나요? 네, 네요. 네. 아, 금방 왔네요 녹음일이. 네 녹음일 진짜 정말 빨리 왔네요. 그렇죠. 솔직히 지금도 떨립니다 많이. 너무 너무 이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 어쨌든가 저희 만개 라디오 반만주는 이렇게 사쿠마마유님, 진땅님, 사펜추님, 그리고 저 청포도 젤리까지 해서 이렇게 4인이 앞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4인 체제가 아니더라도 가끔가다 이제 게스트를 모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더 뭔가 만개인들의 얘기를 더 하는 그런 방송을 이렇게 목표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 이게 또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네 명이나 한 분 더 계셔요. 한 분 더 계신데 저희 반만주 로고와 아이콘을 만들어주신 분이 계세요. 코이즈미 하나요님이라고. 원래는 이게 같이 하기로 했는데 이제 본인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녹음에는 빠지시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요. 아 안타깝네. 아쉬워요. 아쉽죠. 제일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죠. 네. 다 만들고 자긴 빠졌어. 다 해줬는데. 그리고 그분이 그 댓글 읽어주시는 글을 자주 올리세요. 그렇죠. 그러고 거기서 막 약간 여성스러운 목소리 같은 것도 모사를 잘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인재였는데 어쨌든 아쉽습니다. 아 예. 그리고 오늘 첫 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만주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만개 라디오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만큼 만개 이야기, 뭐 지금 흥하고 있는 떡밥 얘기라든가 이 논란거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최대한 픽업을 해갖고 그런 것들도 바로바로 좀 주제로 다뤄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만개 하면 만화 게시판이잖아요. 애니, 게임, 뭐 그런 것들, 씹덕 관련 그런 정보들도 같이 공유하고, 또 캐스트분들이 봤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 게임들 리뷰도 해서 뭔가 이게 만개인들과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저희의 주 목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저희 패널분들도 오늘 위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아, 수고했죠, 다들. 진땅님도. 네. 금요일에 왔거든요. 그쵸. 마나타임 피나라전이라고. 아, 편집도. 아, 네, 그거 봤어요, 그. 아, 나중에 또 사진이랑 글을 더 올릴라 했는데 귀찮아가지고 잤거든요. 여기서 더 탈라고 입을. 이따가 진땅님이 갔다 오셨던 그 망가타임 키라라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뭐 그런 시간이 네.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첫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우대 쪽지로 사연 참여나 혹은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게 자기가 듣고 싶은 주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도 다 보내주셔도 돼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갖고 나중에 이제 방송을 한번 만들어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다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개라디오 반만주 첫 회 시작할게요. 억텐 뭐야 이 억텐?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만개 이슈죠? 네, 만개 이슈에 관해서죠. 아, 우리 진땅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만개 이슈를 다 긁고 와갖고 저희 디스코드 채팅방에다가 쫙 올려주셨는데. 자, 요 일주일간 만개 이슈 너무 많았어요. 아, 요즘 좀 진짜 난리라서.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죠. 너무 많았죠. 그래갖고 이거를 다 읽을 순 없어. 다 읽으면 하루 종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진땅님이 몇 개를 좀 읽어주세요. 만개 이슈. 뭐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지금 진행 중인 대회 소개부터 좀 할까요? 그럴까요? 예, 만개 특징이 또 그런 대회 같은 게 있어갖고. 네, 그 대회 정리 글을 참고해서 알려드리자면 지금 진행 중인 대회가 한 많이 있는데, 용사 대회 시즌 2, 바우 그리기 대회, 안고짱 대회, 제2의 고곡 대회, 히나비타 그리기 대회, 2018년 유즈키 유카리 사랑제, 유리코 대회, 창의력을 뽐내보자 대회. 아, 대회가 상당히 많네 생각보다. 네, 진짜 많아요. 네, 저도 몇 개는 알고 있었는데 네. 처음 들어보는 것도 좀 있네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정리글에 아직 지금 녹음 시간이 11월 24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직 그 하나가 더 안 올라왔는데 지금 장병장 기념대회 열렸더라고요. 장병장 전역 기념대회. 예. 저녁 때 뭐야? 아니 이게 저는 그 공지에 올라가 있는 대회가 전부인 줄 알았어. 네. 근데 그게 아니네요. 이게 정리글을 보니까 엄청 많아요. 만개인 분들 이거 대회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죠. 근데 거의 다 그림 대회 뭐 그런 거 있고. 아, 확실히 만개 금손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거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려는데 네. 지금 만개 얘기는 아니고 우짜가 터졌어요. 대자 우짜가. 요즘 많이 난리가 났죠. 많이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이 만개에서도 그 뭐 약간 작은 소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접는다 나 했던 것들 있잖아요. 맞아. 접는다. 접기붐. 아, 네. 그렇죠. 접기붐. 접기붐. 저는 실제로도 네. 예, 몇 분이 가셨더라고요. 예, 드립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접지 마세요 여러분. 만개 못 잃어. 만개 못 잃어. 응 접지 마. 너 없으면 만개 망해. 접지 마.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가장 탑 이슈라고 하면 이것도 아 이거 마루마루 폐쇄. 아 이것도 난리 났었죠. 만개 아니더라도 인사 사이에서 또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씹덕이 아닌데 마루마루 알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 맞아. 다 대부분 많이 알던데요. 네, 많이 알죠. 하다못해 뭐 원피스 같은 것만 해도 거기서 보고 하니까. 이게 네이버 실검에도 올라갔잖아요. 네. 그 정도로 약간 큰 빅뉴스였는데 만개에서도 얘기 많이 나왔죠. 네. 네. 상당히 건드리기 예민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긴 하죠. 불법이라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거기서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예. 뭐 다 이제 망해가지고. 아 그렇죠. 예, 오늘 예. 들어가 봤는데 서버 터졌더라고. 그래요? 예. 들어가지질 않아. 그래갖고 아 진짜 망했구나 이 생각해서 녹음도 봤는데. 이제 박 사장이죠? 네, 박 사장. 네. 예, 이제 경찰 소환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런 기사를 보긴 했던 것 같아요. 예, 잡혀가야죠. 자, 그럼 어쨌든 법을 어긴 거니까 처벌을 그쵸.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근데 만개 자체에서도 분위기 자체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망했다. 이랬던 그렇죠. 네. 뭐 일단 불법이니까요. 저작권 위반 다 하니까. 이 아쉬운 게 정발 안 된 만화를 볼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한 루트였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얘기가 예. 나올 수는 있긴 한데 확실히야. 예, 한국에서 서브컬처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 사업적으로. 네. 맞아요. 그러면 네, 그런 게 활발하게 나올 수 없다는 게 되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님은 일본에 계시니까 뭐 딱히 네, 그렇죠. 문제 될 건 없죠. 나 저는 여기서 다 사면 되기 때문에. 아 씨, 너무 부럽다. 보고 싶은 거 사고. 부럽다고 젠장. 한국도 그 뭐냐 알아서 잘. 서브컬처를 활성화 시켜주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사건을 계기로. 예. 그리고 또 만개 또 많이 일이 있었죠. 예. 저격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많이 싸웠더라고요. 요즘 예. 너무 다 민감한 것 같아. 예. 일이 많이 터져가지고. 아 저는 터지고. 저희가 일주일 전에 녹음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일주일 네. 일주일 후에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일주일 사이에 떡밥이 너무 많아갖고. 다 정리할 수가 없어. 대표하러 왔는데. 그러니까요. 맞아. 뭐 이슈라고 할 것도 뭐 없고. 근데 갑자기 막 다 터져가지고. 맞아. 저희 회의 때까지만 해도 이거 이슈 없으면 모페유라도 읽어줘야 되나 이런 소리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모페유 종합 좀 해갖고. 만개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모페유랑 카고야가 귀여운 거였는데. 그쵸. 그쵸. 정말 귀엽. 이슈 없으면 진짜 카고야가 귀여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만개 아. 상황 요약. 카고야가 귀여워. 그 아. 진짜 하루에 한 번씩 꼭 보는 것 같아. 예, 자주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 느낀 건데요. 카고야 하니까 또 생각났는데 컨셉러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 다들 많이 보셨어요? 이제 뭐 풍기위원. 아, 아 네. 갸루걸. 네, 갸루걸. 또 이제 소녀전선 캐릭터들. 약간 분위기 많이 같아요. 나오더라고. 한 줄이 예. 뜨니까 다들 또 좀 따라하고. 이게 괜찮다 싶기도 하고 다들 알맹이는 어떤 사람일지 참 궁금해요. 아, 그 한 번씩 모셔야겠어 그런 분들. 알맹이 다 모셔가지고 아저씨잖아. 모셔갖고 그냥 다 까발려야겠어. 그런 사람 모시기도 힘들죠. 예. 다 속을 깜깜 그거 꽁꽁 감추고 있으니까. 간간히 컨셉 포기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 저번에 누구였지? 그 고블린 슬레이어라는 컨셉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잠깐 잠깐 나왔었는데. 예. 근데 그분이 몇 번 하시더니 너무 힘들다고 바로 포기한다 하시더라고. 컨셉을 장기적으로 봐야 돼. 너무 어려운 네. 거라면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컨셉러분들 힘내십시오. 저희는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맞아. 이거 만개 이제 또 이슈라고 하면은 제일 큰 거 하나 있잖아. 뭐죠? 뭔지 아세요? 뭐죠? 아세요? 어떤 거요? 다들 모르시죠? 네. 반만주가 열렸잖아. 아! 아! 아! 그걸 까먹었네. 그걸 까먹었다. 이거 완전 돈의 탑 클래스 라디오라고 들었는데. 그죠. 아, 오요 이 젠장 진짜냐고 대매. 사연도 아, 받았잖아 우리. 아 맞아요 맞아요. 자 사연도 받았는데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갖고 또 이분들도 줄줄이 다 읽으면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아서. 사연 하나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맞죠 맞죠. 사연이 하나도 안 올 줄 알았어 우리는. 주작을 주작해야 되나? 맞아, 주작해야 되나? 국회 파갖고 이거 주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연 보내주셨는데 다 읽을 순 없고 이제 진땅님이 몇 개를 골랐어. 제가 고르진 않았고요. 진땅님이 몇 개를 아, 골랐어요. 저한테 책임을 전가해주죠. 분명 제가 고른 건 맞는데. 그렇죠? 저한테 네, 그, 저희는 다 읽고 하나하나 다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진땅님이 고르신 거예요. 골랐다 그러세요. 저희 저 제이뽑기로 뽑았다 해서 뽑았다. 어쨌든 네. 다 시작하죠. 이제 진땅님이 네. 뽑은 리뷰. 아니 제가 뽑았다 그러지 마시고. 진땅님이 선정 가장 괜찮은 것만 고르고 골라. 별로인 거는 때리고. 최고급 엄선대. 아니, 별로야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자, 저희가 이제 사연을 모집할 때, 아, 일단 그럼, 저희 네. 주만, 아, 저, 반만주죠? 주만밤이 아니라. 네. 반만주. 주만밤? 주만밤이 아니라 반만주인데, 반만주 네. 첫 회고, 또 그래갖고, 지금 첫 회 제목도 프리컬이에요. 만개인 프리컬. 그래서, 만개인들이 이렇게 씹덕, 어? 변태, 이상성욕, 돌연변이들이 되기 전에 일반인이었던 시절. 있었나요? 있었겠지, 사람인데. 있었겠죠. 근데 그 시절에 이제 본인의 그런 DNA로 바꿔버린 그런 입덕작들에 대해서 사연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진땅님이 오늘 사연을 몇 개 읽어주실 건데요? 사연을 소개해드릴 건데. 제가 먼저 하나 읽어드릴까요? 아, 그럼 그렇게. 제가 먼저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대서사시입니다, 대서사시. 대하드라마야, 대하드라마. 와. 자, 닉네임. 사이버 교주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사이버 교주님의 사연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만개에서 활동 중인 사이버 교주라고 합니다. 이제 10년을 넘어선 오덕 생활을 시작하게 된 입덕작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때는 대략 10여 년 전 학생일 때, 물론 저는 현재 넷짝 어린이이기 때문에 이건 태어나기 전 전생의 이야기입니다만 괄호치고 이 얘기를 써놨어. 저는 J-POP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오덕이라고 하면 오덕이겠지만 당시엔 오타쿠라는 말 자체도 그렇게 상용화되어 있지 않았고 오타쿠의 범위조차 애니 정도에만 국한되어 있었기에 남에게 오타쿠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스스로도 오타쿠라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당시엔 J-POP 위에 콘텐츠라고 하면 만화책 정도만 즐겼는데 그 만화책 또한 동나이 때 아이들이라면 다 보는 원나블, 이누야샤, 강철의 연금술사 이 굵직굵직한 것들만 다 보셨네. 그런 것들만 보는 수준이었고 애니하고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애니를 보는 사람을 무시했었습니다. 아니 왜 무시했냐면 뭐 역해보고 하악하거리는 게 혐오스럽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시간 낭비라는 매우 타산적인 이유였다. 뭐야 컨셉 뭐야? 같은 작품을 볼 때 만화책과 애니를 비교해본다면 만화책은 20분 정도에 한 권, 애니는 20분 정도의 1화를 볼 수 있는데 스토리 진행 정도를 보면 당연히 1권 분량인 만화책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긴 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생각한 적 있었어요. 그래서 애니 안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같은 작품을 보는데 시간을 적게 소모하는 만화책이 더 효율적이다. 학생이라는 신분은 학업에 쫓겨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당연히 학생이라면 아니 그 외의 사람들도 만화책을 봐야 한다 라는 지금 생각해봐도 이상한 이유로 애니를 보는 사람들을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시한다는 것 치고는 반에서 오타쿠 그룹과 잘 어울렸는데 J-POP을 듣다 보면 반드시 애니 노래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다시피 애니 노래가 차트 1위를 먹기도 하는 나라가 일본이기에 인기 J-POP을 수집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애니 노래를 접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타쿠 그들과 공통 분모가 생길 수밖에 없고 애니는 보지 않지만 애니 노래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잘 통해서 서로 노래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타쿠 그룹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야 넌 스이세이 새끼가 좋냐? 스이긴토가 좋냐? 뭐 대충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 야 무슨 무슨 새끼 새끼 거리면서 뭔 얘기하냐 하고 다가갔죠. 그러자 그들은 로젠메이든이라는 애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였고 매우 진지하게 저에게 로젠메이든을 포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애니를 보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그들의 캐릭터에 대한 열찬에 압도되어 결국 속냄샘치고 로젠메이든 1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자메루가 아니라 눈을 떴습니다. 스이긴토님 최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다음날 오타쿠 그룹을 찾아가 스이긴토님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크크 이놈 드디어 각성했군 하는 눈빛으로 빨리 최종화까지 보고 와라 얘기는 그 다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시 집에 가서 애니를 마저 달렸고 스이세이 새끼가 등장했을 때 그 귀여움에 완벽한 오덕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참피가 되어버렸지만 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본 작품은 스즈미야 하루이였고 이어서 럭키스타였는데 아시다시피 하루이는 그때 당시 센세이션이었을 정도로 재밌었으니 이제 난 애니 얘기를 해서 벗어날 수 없다고 확실히 못을 박아버렸죠. 아무튼 제 입덕작은 지금은 참피가 되어버린 로젠메이든입니다. 아 로젠메이든 다 아시죠? 로젠메이든 예, 알죠. 저 친구가 되게 추천을 많이 해줘가지고 다 보셨어요? 네. 저희 나이 때 오타쿠라면은 안 본 사람이 거의 드물 거예요. 그렇죠. 로젠메이든도 그때 굉장히 그 서브컬처 쪽에서는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난리가. 저도 그때 당시에 아 진짜 로젠메이든이 생각보다 꽤 길어요. 1쿨레리가 아니야. 네. 좀 길어요. 근데도 한 하루 이틀 만에 진짜 다 독파했을 정도로 너무 빠져 있었어요. 전 그때 로젠메이든 진짜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고 그 거기 나온 인형들의 매력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안타깝죠. 왜 채우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만 왜 니켄사 실장석이 되어버린 아 세레브한 3기가 되어 아 그쵸 아 게다가 뭐 최근까지는 아니어도 3기까지도 나왔었잖아요. 아 그쵸. 네 저는 당시에 보진 않았고 3기 나온다는 소식 듣고 그때부터 봤는데 3기는 좀 뭔가 텀이 길어서 뭔가 예전 팬들도 많이 안 보긴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3기를 안 봤거든요. 네 그런 분들 너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약간 스토리도 기억도 안 나고 맞아요 맞아요. 진탁님 보셨나요 이거? 로젠메이든. 저는 로젠메이든 안 봤어요. 왜냐면 저 7살이거든요. 아 전생에 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기억이 없네요. 어이 네 녀석 아직 전생을 깨닫지 못한 거냐. 로젠메이든 안 본 내 팝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분은 이제 네. 쪽지로 주시면 되겠네요. 쪽지로, 네 쪽지로. 네, 가격 상대시 로젠메이든 안 본 뇌. 아, 네. 구매하실 분은 쪽지로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이버 교주님 사연 쫙 읽어봤는데 음악 얘기가 나와요. 제이팝 얘기. 아, 네. 이게 일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음악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리콘 차트라는 게 생각보다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데 거기서 애니송이 자 막 들락날락 심심하면 들락날락하고 막 1위도 먹고 하는 그죠. 예, 그런 게 진짜 의미가 크거든요. 그 확실히 J-POP을 좀 많이 듣는 사람은 애니 노래 많이 알더라고. 사이버교주 안정적인 필력의 사연이었습니다. 진짜님 두 번째 사연 읽어주시죠. 아 네 두 번째 사연은 만개닉 김두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 김두풀님 사연 아 목소리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네. 김두풀님은 제 마음 안에서 좀 귀여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귀여운 목소리로 사연 이상한 거긴 한데 그때가 중2 딱 시작할 3월 초였는데 이세코이 어노데라 사진을 보고 갑자기 삘이 딱 꽂혀서 오늘은 저걸로 쳐야겠다 했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롯데에서 만화계 시판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어디 나오는 누구라고 설명해줘서 함 검색해서 치고 나서 애니도 찾아보는데 아, 이 사람, 근데 글 쓴 게 쉼표가 없어요, 쉼표가. 아, 근데... 아, 한 문장이야, 한 문장! 쉼표장은... 지금까지 한 문장이야. 아, 맞아, 읽을게요. 네. 막, 띠용! 하고 식빵 물고 부딪히고 하는 것부터 그냥 막 싱글벙글 하는 거임. 이전까지 애니라고 해봤자 더빙판 건담이나 유이만 보고 그랬는데 얼굴의 3분의 1.5가 눈알인 여자애가 막 삐치뽕 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3분의 1.5 씨.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5. 무슨 좀 기분인지 알 것 같긴 한데. 거기서 더 보다가 츠구미가 딱 나왔는데 막 와씨 이게 덕통사고구나 하고 그때부터 개씹덕이 돼서 중학교 때 씹덕 그룹이랑 놀고 그랬음. 그때 러브라이브도 추천받고 부코도 가고 그랬는데 아무튼 니세코이가 입덕인데 필력이 모자라서 지성맨. 님드풀님의 사연이었네요. 니세코이가 네. 입덕자. 아 니세코이. 아 니세코이 재밌죠. 니세코이 비교적 최신작 아닌가요? 2014년 그렇죠? 1월에 첫 방영을 했어요. 완전 롤이잖아. 최신적이네요. 4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딱 그때 만화 게시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만화 게시판도 하고 십덕도 됐네요. 왜 하필 우때였을까요? 망트리. 망트리. 왜요? 우때 재밌는데. 우때만 아니었어도. 도망쳤어야 해. 갑자기 삘이 딱 꽂혔대요. 그러니까 아, 역시 만개인 나온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달라. 떡잎부터 오덕이었네. 그죠. 그냥 그 건담물 보고 사람. 아니면 보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네. 이상한 사람이 만개로 왔어. 떡잎부터. 아 하여튼가 이떡자의 네. 니세코이. 3분의 1.5가 눈알. 니세코이 다 보셨죠? 봤죠. 그렇죠. 니세코이 만개에서 말 많고. 그렇죠. 이게 진짜 뭐라 해야 되나 캐릭터성으로 캐릭터성이 진짜 정점에 찍으면 약간 이런 이렇게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캐릭터를 정도에서. 진짜 좀 잘 만들었어요. 당시에 네. 만개에서도 센세이션이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싸움 직전이었던 게 이제 호세라냐 치토게냐. 아 그게 그리고 옆에서 찌르는 츠구미. 아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카가 좋았습니다. 뭐야 저런 분이 계세요. 정도를 걷지 않는 사도. 그리고 이게 만개뿐만이 아니라 니세코이는 월드클래스로 그런 파벌이 나눴기 때문에 그쵸. 양덕들도 치토게랑 오노데라 파 막 나뉘고 막 그랬었던 게 기억나네요. 자 그러면 다음 네, 사연 다음은 만개닉 고고님이 보내신 사연이고요. 네 읽겠습니다. 입덕적 인피니티 스트라토스 계기. 몇 년 전에 네이버 웹툰 소녀도 와일드를 보다가 비슷한 걸 보고 싶어서 찾다가 애니를 보고 이때부터 제대로 입덕을 하고 라우라가 귀여워. 이 애니를 보신 진행자분들이 계시면 좋아하는 히로인도 알고 싶음. 아 고국님 고국님의 입덕작은 인피니트 네. 스트라토스 IS죠? 아. IS? 네 IS 네. 알라오 아르바크 말고요. 이것도 꽤나 네? 이것도 꽤나 최신작 아닌가요 근데? 아니요 이거 생각보다 이거는 꽤 오래됐을 거예요. 예, 이건 꽤 오래됐을 거예요. 제가 독질 초기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에 본 애니니까 이게 공감이 되는 게 그 네이버 웹툰 소녀더 와일드잖아요. 네. 네. 저도 그거 보고 아 하렘물 재밌다. 그래서 막 하렘물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저도 소녀더 와일드는 봤습니다. 네. 완전 하렘이잖아요. 그게 소녀도 와일드가 한창 흥할 때는 제 일요일 거의 탑이었잖아요. 맨날 위에 있고. 네. 그래갖고 그렇죠? 웬만한 사람들 다 보고 막 그랬는데 스토리가 좀 산으로 가서. 하렘. 네. 네. 막 하렘 막 이렇게 달리는데 하렘이 뭐지 막 이러면서 검색 막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 7자리. 예. 네. 이 애니를 보신 진행자분들이 계시면 좋아하는 히로인도 알고 싶음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안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안 본 사람. 안 본 사람? 어, 봤죠, 다 봤죠. 저는 자격이. 안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이것도 유명하죠. 여러분 좋아하시던 캐릭터가 누구였어요? 좋아하던 캐릭터. 예. 근데 아 이거 본 지 꽤 오래돼가지고. 예,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뭐야 영국인가 그 파란 금발에 파란 옷 입은 세실리아인가? 아 세실리아, 아, 세실리아, 예, 세실리아. 이름 들으니까 생각나네. 예. 되게 좀 제 취향. 아 이것도 다국적이지. 맞다. 세실리아 이제 샤를로트 듀노와 그리고 중국인의 황링인 그리고 시노노노 호키 딱 이렇게 있네요. 주요 4명 이제 히로인이죠. 아 예 저는 고흥님이랑 똑같이 라우라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아, 라우라는 이제 네. 그 왼쪽에 안돼 이렇게 딱 쓴. 그죠. 회색 머리. 귀엽잖아. 라가라 근데 로리 아니야? 어허. 약간 로리 계열이지. 아담 체형일 뿐입니다. 아동 체형, 아동 체형이. 아담 체형이. 맨날 벗던데. 어허. 맨날 벗는 거 아닌가요? 맨날 벗. 애들 다 벗어요 어차피. 와, 다 벗긴 한데. 그럼 사펜츠님은? 아니 사펜츠님이 이제 세실리. 제가 세실리야. 진땅이랑 청포도 젤리님은 어떤 캐릭터가? 저는 그 국적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영국인, 독일인, 일본인, 중국인. 머리카락 색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나 걔가 제일 좋아. 듀누아. 아 맞아. 샤를. 아 귀엽죠. 네. 샤를로스 듀누아. 그 샤를 성우가 걔 아니었나? 하나잖아 그나. 그죠? 네 맞네요. 어 그래갖고 저는 그때 성덕이어서 마침 또 니세코의 오노데라 성우네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는 저는 딱히 볼 때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왜였을까요? 아 남자애가 여자 여러 명의 여자애들한테 사랑받는 구도가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봤지. 특히 여자애가 이쁘다 생각 안 들어. 그 캐릭터성보다도 네. 약간 설정에 집중해서 보셨나? 네. 그렇게 하렘을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내가 하렘 캐릭터, 네, 캐릭터도 캐릭터인데 그 뭐야 기본적으로 메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건담처럼 뭐야 뭐라고 하지 막 판넬 막 그런 예. 날아서 레이저 쏘고 그게 좀 네. 괜찮더라고요. 아마 그것도 세실리아 아니었나 싶기는 한데. 맞아. 레이저 쏘는 거. 세실리아의 기체가 상당히 로망이 있었어. 네, 그럼 뭔가 멋있어가지고. 네. 이 IS 비슷한 거 하나 있지 않나 작품? 그 헌드레드라고. 아 헌드레드. 그 클리셰가 100개 들어갔다고. 허허. 클리셰가 100개. 미친. 아 헌드레드 최고의 할인물이죠. 전 안 봤습니다만. 네 저도 안 봤습니다. 이름만 들어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사람들 맨날 보고 클리셰가 100개 들어가서 헌드레드다. 뭐가 신상치가 아닌데. 아 자. 갑자기 보고 싶어지게 네, 만드네. 아 여기 똥물리애가 갑자기 갑자기 번뜩. 똥물리. 원래 욕 먹으면은 뭔지 보고서 같이 까고 싶거든요. 예. 그런 제가 것도 있죠. 개인적으로 헌드레드 볼 바에 차라리 그 이 세계 스마트폰을 보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나쁘진 않던데. 클리셰 맞아요. 클리셰를 계속 번복을 해놓은 거랑 똑같아. 헌드레드. 아 그렇긴 한. 예. 리저렉션. 아 아무튼. 고공님의 네. 인덕작은 인피니트 스트라토스 IS였고요. 자 다음 사연도 있죠? 네. 다음 사연은 뭐라고 읽지? 해밍웨이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인덕작은 코미 나오실 니세코입니다. 아 니세코 먹던 중 네. 학식을 먹던 중에 입덕했고요. 급식을 먹던 일반인 시절에도 우때는 했던지라 님의 가데니로 인정하신 토라도라를 보고 나름 재밌게 보았고 당시의 밴드 관심이 많이 있었던지라 K-ON도 본 적이 있었지만 그 이상 애니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떡잎은 남달랐던 것 같네요. 그렇게 급식을 마저 먹고 수능을 본 후에 시간이 남아도는 시기가 와서 뭘 할까 하다가 우연히 강철의 연금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증된 가짜품답게 재밌게 본 후 이제 액션물은 됐고 뭐 달달한 거 없나? 하고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니세코이었습니다. 애니는 1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승전결도 확실하고 작화, 동화도 수려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챙겨봤던 작품인데 별말이 혹평이 많아서 좀 아쉽네요. 하렘물에 답을 내기엔 정말 어렵겠지만 호미 나오시가 니세코이를 리메이크해서 좀 더 인정받는 결말로 재탄생시켜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네요. 해밍웨이님 굉장히 지금 받은 사연들 중에 약간 그 사연의 정석이라 그래야 되나? 네. 약간 그런 그래요. 어쨌거나 네. 네, 이 사연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게 토라도라를 보시고 K-ON을 보셨는데 입덕작이 니세코이다. 아하. 이거 떡잎부터 남달랐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네. 토라도라를 볼 시점부터 한 거 아니야? 이것도 없네. 다 자기가 자기 신고제라서 입덕작도. 예. 이제 저 니세코이를 덕질을 시작하셨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런 거겠죠. 예. 다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저희 투니버스 볼 때부터 오타쿠였어야 됐으니까. 저도 뭐 중학교 때 프리큐어 챙겨보고 그랬었는데. 네. 근데 진짜로 그 토라노라 같은 경우에는 그 진격의 거인 같이 예. 그 일반인도 좀 아는 애니에요. 그렇죠. 토라노라. 금이 됐었죠, 그렇죠. 네. 그것도 약간 그러니까 완벽 그 거의 센세이션급으로 막 돈 건 아닌데 그래도 어디서 막 들어보고 막 이런 정도는 다 했더라고. 한참 또 쿠기밍이 유행할 때였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쿠기밍. 아, 뭐 이거 좀 다 나와가지고. 절정인데. 아, 쿠기밍. 아, 또. 쿠기밍 아이돌 마스터에도 나와요. 예. 아, 역시 밀리 담당. 미치겠다. 예. 아이돌 마스터 본가에 나와요, 본가. 소녀전선에서 나옵니다. 예, 소녀전선 상관없습니다. 아이돌 마스터에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 사연에서 예. 마지막 부분. 하렘물에 답을 내기는 정말 어렵겠지만 리메이크 해줘서 막 좀 더 인정받는 결말로 막 재탄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이거 좀 막 공감되지 않을까요? 니세코이 팬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 코미나우시 같은 경우에는 원작자죠? 원작자. 예. 네. 그렇죠. 원작자라서 이 만화책 그거 완결이 났는데 그 결말이 너무 얘기가 많았어 그때. 그죠? 그래갖고 그걸 한 건데 사실 리메이크하기에는 너무 간격이 짧고. 예. 그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예. 완결 난지도 얼마 안 돼서 리메이크하려면 니세코이는 뭐야 처음부터 좀 메인 히로인이 치토게로 가는 느낌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죠. 뭔가 다른 뭐 어떤 뭐가 아 지금 딱 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예 누구로 갈지 안 정해놓거나 전혀 감도 안 오게 만들어놓는 작품도 있는데. 아 맞아요. 제가 볼 때 니세코이도 그렇고 내역이도 그렇고. 뭐 히로인 논란은 많이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누군지는 딱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저 그 점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었던 게 그거잖아요. 나는 친구가 적다. 아, 네, 그거. 아, 나 진짜. 예. 문제작 수준으로 거의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렇게 사연을 다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몇 가지를 골라서 읽었어요. 근데 이제 만개인 분들 그 입덕작에 대해서 사연을 봤다가 저희가 컨셉을 살려서 만개인들이 가장 많이 봤다고 한 입덕작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오늘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예, 직접 봤습니다. 저희 사쿠마 마요님이 이 애니를 아. 하나 정해서 정해지자마자 그날부터 정주행을 예. 해갖고 다 보셨대요. 저희가 예, 화요일 저녁에 이제 결정을 했어요. 지금이 토요일이고요. 그쵸? 이제 수, 목, 금, 3일 있었는데 제가 금요일에는 또 일이 있어갖고 제대로 못 봤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녹화가 6시 45분, 7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3일밖에 시간이 없었던 건데. 3일 만에. 지금 전 세계에서 니세코이 애니메이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그쵸. 자, 어쨌거나 오늘 저희가 2부에서 리뷰할 입덕작. 그것은 바로 니세코이입니다. 오레모 이가겐 건나 약속을 忘れちまった 方가 いいのかな? そんなことないよ. 어? 이치조군 誰かと 약속したんでしょ? もしその人が 이치조군と 同じように 약속을 覚えてたら きっと その人も 悲しむよ. 일단은 리뷰 시작 전에 제가 확실히 편향적으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점들 좀 이해 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니세코이.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리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고등학교에서 이제 야쿠자 아들이죠. 야쿠자 아들인 리쿠. 리쿠가 어느 날 이제 키리사카 치토게라는 여자아이와 마주치면서 히로인들과 또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의 흔히 말하는 연애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렇죠. 로코라고 보면 되겠죠? 로맨스 코미디. 예. 로맨스 코미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줄거리부터 저는 처음 이제 니세코이를 처음 봤을 때 참 힘들었던 게 샤프트 제작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연출 기법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죠. 네, 세 번 정도 도전을 한 끝에 처음에 정주행을 끝냈고 이번에 또 리뷰하면서 본 거예요. 근데 리뷰하면서 보면서도 이 연출이 상당히 특이했어. 확실히 샤프트답다라면 샤프트답고 아 이게 보기 힘들다 그러면 좀 힘든 연출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1화부터 리쿠가 요리하는 장면이 딱 나와요. 라쿠죠, 라쿠. 예, 아 라쿠가 예, 죄송합니다. 네, 라쿠. 예, 그 라쿠가 이제 요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연출이 상당히 예 휘황찬란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죠. 아, 샤프트가 빛 같은 거. 예, 색감 같은 거 상당히 강렬한 색감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일단 한 번 본 거니까 좀 괜찮아졌었는데 1화에서 치토게가 나와주고 오노데라 나와주고 이제 라쿠랑 치토게 오노데라 셋이서 초반부를 끌고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 러브 코미디의 왕도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예, 보이 미츠 걸 딱 이런 느낌 제대로 놔주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소꿉친구 서로 이제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서로를 좋아하는데 이제 확 터놓지 못하는 살짝 달콤 쌉쌀한 그 답답함 그런 거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니세코이라는 그 제목 그대로 가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약간 설명해 주시죠. 왜 가짜 사랑인지. 예, 야쿠자 가문인 라쿠랑 그쵸. 그 마피아 가문인 치토게가 서로 가문 사이가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아요. 전쟁을 할 정도로 사이가 나쁜데 이제 거기서 마피아의 보스랑 야쿠자의 형님이죠. 그렇죠. 가장 큰 형님 이제 둘이서 서로 자기 자식들이 연인 사이면은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라쿠와 치토게가 가짜 연애 행세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니세코인 거죠. 예, 그래서 니세코이거든요. 얘네가 그 척을 하는 거예요. 연인인 척을. 그죠. 그 조직 간의 평화를 위해서 고교 3년 동안 이제 가짜 연인 행세를 하면서 서로의 조직원들을 속이는 거지. 예. 여기서 또 그게 있어요. 라쿠는 그걸 가지고 항상 챙기고 다니는 자물쇠가 하나 있거든요. 그쵸. 가장 큰 네. 장치죠. 이게 네. 시리즈 모든 줄거리를 그냥 관통하는 네, 네, 그런 거죠. 키카드, 말 그대로 키카드예요. 1화에서 그 자물쇠를 잃어버리고 1기 1화에서 2화에서부터 자물쇠랑 열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데 제 그것만 계속 말씀드릴게요. 감정만 그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열쇠 자체가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 컨셉을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굳이 저렇게까지 열쇠를 양산을 해야 됐을까? 찾아보니까 열쇠가 후반부 원작에 하나가 더 나온다 그래요. 1기에서 총 4개가 나오고 다섯 번째 열쇠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 리쿠가 어릴 때 그 펜던트를 갖고 어떤 여자와 약속을 하나 한 게 예예. 여자애는 열쇠를 갖고 나는 펜던트를 갖고 나중에 10년 뒤에 만나서 이걸 맞춰봤을 때 이게 맞으면 결혼하자. 약간 이런 예.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예. 라쿠는 그거를 평생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온 거지. 예, 근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는데 정작 약속한 대상을 잊어버렸죠. 그렇죠. 그 약속 자체는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누구랑 했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 약속을 누구랑 했지? 근데 만나는 히로인들마다 그때 봤던 열쇠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야. 다 있어. 다 있어, 하나씩. 이제 천천히 추리를 해보잖아요, 라쿠가. 10년 전에 만났던 대상이 누군가.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사람들은 치토게라고 생각을 해요. 치토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스토리가 진행됨에 따라서 오노데라라는 캐릭터가 또 열쇠를 들고 있고요. 그렇죠. 오노데라가 갖고 있죠. 또 이제 후반부, 중반부에 나오는 마리카, 타치바나 마리카가 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마리카. 이거 마리카는 이제 라쿠의 소꿉친구. 예, 그죠. 소꿉친구 무려 마리카도 10년 전에 만났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그 치토게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줘요. 라쿠와 치토게와 오노데라 세 명이 10년 전에 만났었다고. 그렇죠. 그것도 네. 약간 그 나는 그게 좀 산으로 가는 이게 입구였던 것 같아요. 산으로 가는 입구. 분위기 자체는 달달해서 좋았는데 이제 독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죠. 이... 물론 초반부 이야기라서 이게 떡밥이 좀 빨리 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독자들이 싸움이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 누가 정실이냐 이런 식으로. 일단 저는 확실하게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기보다는 주로 이제 제가 느꼈던 감정이랑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는 밈 같은 걸 상당히 많이 준비했어요. 또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치토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많은 집안이잖아요. 마피아 집안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노데라 같은 경우 그냥 평범한 일반 가정집이에요. 화가자였나? 그거 가게 하고 있죠? 아, 예, 네, 화가자 가제. 근데 한참 오노데라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를 빼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11화에 치토게 생일 선물을 고르러 가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라쿠랑 오노데라랑 치토게 생일 선물을 보면서 라쿠가 10년 전 약속 상대를 오노데라한테 네가 맞냐고 물어보고 오노데라는 단도직입적으로 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듣는데 이제 거기서 또 엇갈리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치토게 생일 파티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밈이 나와요. 문구데라 아시나요? 문구데라 모르겠어요. 문구데라 아, 모르세요? 모르세요? 네. 치토게가 상당히 돈이 많은 집안이잖아요. 네, 아, 오노데라가 예, 생일 선물을 갖다 주는데 그 생일 선물과 문구 세트였던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친구끼리 선물 기준으로는 예,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치토게 쪽 사람들이 야 눈치 없이 어떻게 문구 세트를 갖다 주냐고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너무 과입했어 이 사람들아. 너무 과입했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아 진짜.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밈 같은 것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확실히 분량이 길어요. 길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자꾸 꼬여.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길었을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네. 재탕을 하면서 아 이게 쓸데없이 길다. 예, 떡밥을 하나씩 푸는 건 좋단 말이야. 근데 네, 맞긴 해요. 예, 이 니세코인데 그 치토게가 자식이가 좋아한다는 거를 깨닫고 나서 그러고 나서 뒤에가 좀 너무 길지 않았나. 그 주제에서 예. 이제 니세코이가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그 뒤에는 이제 너무 좀 평범한 러브 코미디로 같이 간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리뷰를 보면서 스토리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캐릭터에 몰입을 해버리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치바나 마리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타치바나 마리카의 첫 등장이 13화예요. 13화부터 이제 마리카가 사진으로 등장하고 14화부터 이제 전학을 오게 되는데 야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이쁘더라고. 이거 보면서 메모장 하나 켜놓고 계속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막 몰입해 있어. 마리카만 막, 보고 있어? 마리카 네, 계속 마리카만 보고 있는 거야. 와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러면서 오르지 마리카. 확실히 이런 하렘물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빠는 맛이 있으니까 그쵸 좋더라고요. 좋죠. 그 예. 밈 해갖고 생각났던 게 그 본체를 잃어버린 치토게라는 게 있어요. 네? 본체. 그 리본. 리본이 본체인데 치토게가 리본 잃어버리는 에피소드가 있어. 예. 그거 혹시 그 아시는 분들 다시 보세요. 그거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예. 그 치토게 그 장면에서 치토게가 와 그냥 그죠. 한마디로 진짜 핵폭탄이었어요 그때. 빡. 2기 후반부 내용이에요. 예, 2기 후반부. 예, 2기 후반부 내용에서 확실히 이제. 애니만 보는 사람들은 이게 후반부 아마 생각을 확실하게 다 잡은 게 치토게가 진 히로인이라고 그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아예 비중 자체가 점점 기울어져가는 한쪽으로 쏠려. 저도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랐어. 와 치토게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진짜 미쳤죠. 그 어머니랑 또 스토리가 또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거 좋았어요. 그것도 그거 좋았어. 되게 저 가족 이런 내용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면서 이제 치토게를 갖고 나서 담배를 끊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서로 같은 사랑이죠. 서로 같은 어머니의 사랑인데 서로 조금씩 다른 의미의 어머니의 사랑. 그 감정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 그 전까지는 뭐, 예, 치토게가 몰랐거든. 자기 엄마가 이렇게 자기까지 이렇게까지 자기를 사랑할 줄을. 예. 아 그것도 좋았고. 앞에서. 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또 라쿠가 또 활약을 했죠 거기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라쿠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 장면은 멋있더라고 확실히. 좋고. 예, 좋고 좋고라고 말. 이거는 솔직히 오노데라파도 그렇고 치토게파도 그렇고 다 인정할 거야. 좋고라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진짜. 하렘물인 이상. 아, 하렘물 남주는 좋은 말 듣기 쉽지 않죠. 시키려 예. 진짜 없지. 에, 난다떼. 난다떼. 그래도 그렇습니다. 아, 그 귀머거리 귀머거리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어 그리고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아까 니세코이 그. 작품 같은 거 있잖아요. 색감, 예. 뭐 연출 이런 거. 예. 감독이 신보 아키유키예요. 예, 예. 아시죠? 예. 아키유키가 대표작 모노가타리 시리즈. 예, 모노가타리 시리즈. 마도카. 마마마. 마법사. 예. 그렇죠. 예. 이 감독이 후쿠시마 출신인데 본인의 그 일명 샤프트 못 걷기. 아, 이게 사실은 신보 아키유키가 그 샤프트의 그 거점을 두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할 때 특히 이 연출이 많이 나와. 거기서 이 연출을 많이 쓰는데 맞아 그 이럴 그런 가, 그 신보 감독의 그럴 때 작품을 보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단독샷에 그 캐릭터 단독샷에서는 클로즈업 되게 제일 가까이서 찍는 기법이고 두 명 이상 있을 때는 롱샷 아, 저 네. 뒤에서 찍는 듯한 느낌 두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서로 상대가 이렇게 두 명 이상에서 대화를 하는데 약간 가까이서 찍은 거는 별로 안 보이고 롱샷이나 혹은 하이앵글 그리고 로우앵글을 적절히 섞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캐릭터와 그 시청자 간의 시점 차이를 이용한 갭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캐릭터들이 이상한 데를 보고 얘기를 해. 맞아 맞아. 뭐 이상한 데 이렇게 이상한 데를 보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느낌 있는 연출이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예. 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예, 약간 섬뜩하다고 해야 되나?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예. 있죠. 좀 약간 차가운 느낌도 들고. 그죠. 특히, 그, 모노가타리 시리즈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바케모노가타리가. 그, 예. 색감 자체도 그렇고, 색감이 되게 채도 강한 색을 많이 쓰는데도, 따뜻한 느낌보다도 약간 차가운 느낌 주고. 예, 좀 날카로운. 느낌. 맞아요. 샤프한 느낌이 있죠. 근데, 예, 니세코이에서는 상당히 많이 죽였어요, 그거를. 그걸 되게 아, 맞아. 필터를 약간 많이 먹인 듯한 색감으로다가 이렇게 되게 예, 1기랑 2기랑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1기에서는 약간 파스텔 톤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뽀샤시하게 쓰는데 이제 2기부터 다시 원래 샤프트 색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좀 강렬하고 인상 깊고 물론 모노가타리 시리즈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아. 예 상당히 확실히 그 인상으로 따지자면 뇌에 확 박혀주는 좋은 연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샤프트 하면은 엔드카드 빼놓을 수 없거든요. 아 맞아요. 예, 샤프트 작품들이 대부분 엔드카드가 상당히 이뻐요. 이제 니세코이 보면서 제가 웬만해선 엔딩을 잘 안 보는 타입인데도 니세코이는 이제 끝까지 보고 엔드카드까지 제가 싸그리 다 봤거든요. 이거 만약에 니세코이 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엔딩 넘기지 마시고 엔드카드도 다 한 번씩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 그리고 엔딩도 좋아요 노래들이. 예 엔딩 노래 상당히 좋죠. 엔딩 노래 상당히 좋고 그 성우 또 성우 제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성우 아, 성우 얘기 꼭 해야죠.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치토게 성우 토야마 나오죠. 아 토야마 나오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예. 지금 미쳐 날뛰고 있는 성우 중에 한 명이죠. 그쵸. 올해 2018년도에 토야마 나오가 14개 애니메이션 했는데 10개가 메인이야. 예. 정말 핫해요. 코가 토모에. 예. 정말 핫해요. 아.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신데마스에도 나와요. 카와시마 미즈키로. 와카루아. 예, 상당히 특이하더라고요. 와카루아. 예. 보통 이제 좀 어린 아이들 목소리를 내다가 신데마스도 아, 아줌마로 변했어. 그러니까 이제 성우랑이 참 신기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오노데라 아까 네. 이야기했죠? 하나 하나자와카나. 하나자와카나. 예. 하나자와카나는 이제는 약간 살짝 내려왔죠. 원래 진짜 정점 찍을 때는 0티어급 성우였는데 요즘도 솔직히 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근에 이제 한 1.5 예. 1.5 티어 정도로 내려온 것 같긴 해. 이라는 세포의 적혈구. 적혈구. 예, 적혈구라든가 가브릴 드로바우의 라피엘. 라피엘. 맞아요. 이제 다음 분기에 나오죠. 5등분의 신부의 이치카. 대체로 근데 내가 분기별로 애니를 한 3개씩만 골라서 보다 보면 거기에 무조건 예. 하나씩은 껴있는. 예. 예. 그런 성우죠. 능력 있는 성우. 저 또 되게 놀랐던 게 마리카 성우였어요. 마리카 성우가 아스미카나, 야루코양의 야루코라든가 워킹의 포프라, 그리고 논논비오리, 코마리. 아, 다들 한 번 보셨을 거예요. 봤죠. 네. 나이가 83년생이에요. 83년생. 예. 와. 경력이 이제 2005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오, 되게 베테랑이네요. 그러면. 예, 다른 성우들도 상당히 오래했는데 특히나 또 아스미카나가 상당히 오래해가지고 인상 깊었어요. 그럼 이제 올해 지나면은 14년 차가 되는 거네요. 예, 그죠. 상당히 베테랑이죠. 팬덤도 상당히 깊다고 합니다. 참 뒤죽박죽인데 일단은 생각해둔 리뷰가 여기까지예요. 아, 네. 예. 츠구미 성우는 츠구미 성우요. 츠구미? 내가 누구지? 츠구미 성우는 죄송하지만은 세 명만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니, 아,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아, 리뷰 되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역시 뒤죽박죽,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게 상당히 좀 아쉽네요. 네. 네, 처음이다 보니까 좀 그렇죠. 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했고, 또 성우를 제가 몇몇을 뺀 이유가 분량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아, 분량이요? 예, 하고 싶은 말을 보니까. 예,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어놨어요. 진짜 지금 다 적어놓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하는 중인데 정말 다른 이제 하루 성우라든가 이제 팬분들 하루 팬이나 아 맞아 하루 또, 하루는 이제 오노데라 동생이죠? 오노데라 예, 되게 드물게 있으실 라쿠 팬분들은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좋구? 예. 아 있을 거야. 아,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씩 던지네. 좋구?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정리를 제대로 해서 네. 이제 만약에 성우 소개를 하더라도 최대한 다 소개할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았습니다. 만개 사연에도 츠구미 좋아하신다는 분 있었는데 왜 츠구미 예? 근데 조사 안 하신 거죠? 아 예, 츠구미 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표님이 츠구미 네. 보고 덕통사고 당하시다는데 아, 덕통사고 이거 듣고 이제 아 만 반만주 손절 별로다. 별로다. 예, 츠구미가 맞는 것 같다. 일기 한 6화인가 7화인가 쯤에 나오잖아요, 츠구미가. 아, 네. 정확하게 7화에 나와요. 아, 7화에 나오나요? 근데 예. 그때 처음 와갖고 라쿠랑 결투하는 씬이 있어요. 예. 그 둘이서 막 근데 그때 츠구미가 동전 탁 던져갖고 동전이 땅에 떨어지면 결투 시작이다 딱 해갖고 한 장면인데 동전이 떨어져갖고 라쿠가 이렇게 때리려고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취하는데 갑자기 츠구미가 총을 이렇게 꺼내서 존나 쏴버리잖아. 아 진짜 당연히 이제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총을 꺼내갖고 갖고 막 도망다니다가 이제 수영장에 같이 빠져서 그때 라쿠가 이제 츠구미가 네, 여자라는 걸 알게 되죠. 예, 츠구미가 기절을 하게 되고 아. 그 기절한 츠구미를 탈의실에 가서 옷을 벗기다가 아아아 없네? 예, 없네. 응?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그때 총 맞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죽었으면은 해피엔딩인데. 해피엔딩.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니세코이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진짜로 양덕들도 파가 오노데라파, 스토게파 이렇게 나뉘고 일본은 네. 일본, 한국 뭐 그거는 물론이고 진짜 되게 거대한 세력들이 됐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예. 지금도 아직도 이 캐릭터 파는 사람들 되게 많고 예. 이게 벌써 4년 전 애인데도 이 캐릭터성 캐릭터 그 인기가 그 예전만은 못해도 그 사라지지 않는 게 전 아직도 신기해요. 그죠? 보통 애니가 아무리 잘 나가도 끊기면 그 애니 컨텐츠가 끝나게 되면은 식기 마련이거든 이게. 인기라는 거죠. 예. 예. 근데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정말 그 캐릭터성이 정말 탁월했던 거죠. 네. 정말 잘 잡은 거예요. 맞아요. 3기가 솔직히 좀 힘들긴 하겠지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애니밖에 안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끝나는지도 모르고 맞아. 그냥 우리들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야라는 느낌으로 끝나버리니까. 맞아. 이게 원작 같은 경우에는 되게 완결난 다음에 욕을 겁나 먹었어요, 진짜로. 예. 겁나 먹고, 결말이 어떻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사실, 보통 이런 식의 하렘물은, 원작이든 뭐, 애니든 간에 완결을, 다 같이 해피해피 윈윈 하면서 살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니세코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욕을 더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욕 먹는. 그래도, 그렇게 애매하게 끝내는 것보단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끝내는 게 또 낫다고 보기도 네. 하고 그게 맞다고는 하는데 이제 제일 많이 욕먹었던 게 라쿠라는 캐릭터의 행적이에요. 얘가 이제 어차피 확실히 할 거면 다른 캐릭터에게 끝맺음도 확실하게 해줬어야 됐는데 거기서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맞아요. 누군가를 확실하게 지정해서 끝맺음을 내려면은 다른 캐릭터들과의 인연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것도 맞고 제 생각에는 너무 그 아까 사쿠마님도 그렇고 사펜추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사족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오노데라, 치토게, 마리카, 치구미까지만 돼도 히로인은 충분했다고 봐. 근데 네. 점점 사족이 달려. 그래갖고 너무 많아지니까 히로인들끼리도 비중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떡밥도 있고 약간 뭔가 플래그도 선 히로인들이 아예 등장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예. 그래서 이게 시작은 좋았지만 그리고 원작은 맨 처음에 단편이 하나 있어요. 예. 연재 전에 단편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편이 훨씬 좋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편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뭐 연재를 한 건지 어쩐 건지 너무 약간 길어진 감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니도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니세코이 만약에 안 보셨으면 한 번 더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봐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보셨어도 한번 재탕 한번 다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이제 화요일에 정해진 다음에 다시 보려고 했는데 1기 반도 못 봤어. 진탁님 어떠셨어요? 니세코이요? 네. 저 애니메이션은 보다가 손절했습니다. 아, 그 손절한 이유라도 좀 알려주시죠. 네. 니세코이 때 좀 니세코이 볼 때가 좀 많이 애니를 갑자기 많이 안 보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 있잖아요. 갑자기 막 애니 막 열심히 보다가 불감증 걸릴 때 있잖아요. 어느 순간 네 애니를 갑자기 좀 손을 띄게 되고 그럴 때 봐가지고 아직까지 다 안 봤습니다. 그러면은 진탁님 제일 마음에 들었던 캐릭터가 누구예요? 니세코요. 예. 저는 그 임피디스터드스처럼 똑같대요. 캐릭터는 아니고 네. 내용적으로만. 그냥 하렘이라서 하렘으로 보지. 그래갖고 남주가 좀 확실히 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요. 남주가 딱 확실히 하면은 또 그 하렘 구도에서 여자애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또 하렘이 안 좋아요. 하렘이 아니게 되잖아요. 욕심쟁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사펜추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좀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 작화가 샤프트잖아요. 아까 많이 말했으니까 더 말할 건 없는데 제가 샤프트 그 작화를 되게 좋아해요. 모노가타리도 그렇고 마마마도 그렇고 그 EF 테일즈도 그렇고 누가 이 작품 어떠냐 하면은 되게 꼭 보라고 추천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화, 네, 작화는 되게 제 취향이어서 그 좋았는데 스토리가 스토리라기보다는 전개, 그러니까 러브 코미디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제가 좀 러브 코미디에서 막 뭐라고 해야지 만화적 연출 그런 딱 때리면은 뿅 하고 날아가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 데서 약간 감점이 있어서 그냥 나쁘지 않게는 본 것 같아요. 그런 종합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드시는 캐릭터가 누구예요? 저는 캐릭터만 따졌을 때는 루리. 히로인은 아니고 루리. 코코 루리. 네. 디자인은 아, 치토게가 좋은데 전체적으로 좀 쿨하고 좀 괜찮더라고요. 예. 그러면 반면 청포도 젤리님은 어떠세요? 저는 오노데라죠. 오노데라. 오노데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톡이랑 성격이 완전 정반대예요. 오노데라가. 그쵸. 얌전하고. 되게 얌전하고 조신하고. 친톡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그냥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쵸. 좀 조용한 사람을 좋아해요. 좀. 그래서 오노데라가 가장 좋아하는 히로인이었죠. 거기서. 이제 거기. 네. 친톡이 파가 없네요. 그러네. 어떻게 하게 친톡이 파가 없네. 고릴라잖아요. 위험 하나 발언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 손절 세게 우리 아니 우리 1화부터 이렇게 터져 나갈 순 없어. 아니 별명이 그렇다고요. 별명이. 예 예. 그리고 막 윈스턴 그런 거 아닌가요? 윈스턴. 마찬가지로 오노데라도 그럼 똑같이 문구데라로. 아, 문구데라. 예 예. 문구데라 흑수저. 흑수저. 아, 네. 저희 반만주는 언제까지나 중립을. 맞아. 예. 편향적이면 안 돼. 예, 예. 그냥 드립일 뿐입니다, 여러분. 네. 아, 그리고 저는 특히 니세코이 다시 봤어요. 한 몇 년 만에 다시 봤는데, 아직 반도 못 봐갖고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음악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음악이 오프닝. 좀 특이한데, 오프닝도 되게 좋죠. 클릭. 그쵸. 클라리스 머릿속에 계속 재생이 돼요. 그쵸? 계속 봤어요. 최근에 봐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클릭은 이제 그 클라라와 지금은 카렌 이제 이 여성 2인조 그룹이고 클릭은 클라리스의 9번째 싱글. 맨 처음에 클라리스가 그 클라라와 앨리스 아리스의 2인조 그룹이었는데 예. 아리스가 2014년 5월 26일 날 졸업했대요. 학업에 전념을 한다고. 그 다음에 카렌이라는 애가 들어와서 여성 2인조 그룹으로 다시 활동을 하더라. 근데 그 1화만 오프닝을 엔딩에도 쓰고 2화부터 예, 예. 이제 캐릭터 송이 나오는데 맞아. 2화부터 캐릭터 송이 나오는데 이 이쿨이잖아요? 20몇 화죠? 예. 20몇 화? 정확히 20화에서 OVA 4화 해가지고 1기를 24화라고 정리가 하는군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엔딩에 전곡 작사 작곡을 와타나베 쇼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르도 되게 다양하고 캐릭터들이 있는 노래들이 장르도 되게 다양하고 분위기도 다르고 캐릭터마다 성격이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뭐 엔딩 물론 이제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제가 편집해갖고 오프닝 엔딩을 쫙 깔겠지만 저희는 지금 찍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좋네요 노래. 네. 노래 너무 좋다. 아 노래 좋다. 그리고 음악 감독은 또 따로 있어요. 키쿠야 토모키라고 그 68년생 되게 베테랑 엄청 오래된 그 음악 감독인데 이분은 애니 음악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블렌데스, 에로망가 전생, 히다마리 스케치, 뭐 쓰르라미 울적에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신 분인데 여기서도 니세코이 그 1기 2기를 전부 다 이분 하셨고 그 노래들이 되게 특이해요. 그냥 뭐 피아노 음도 아니고 뭔가 전자음인가 싶으면 약간 서정적이고 예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준비한 건 이 정도네요. 니세코이 총평 한마디씩 하시죠. 일단은 3펜츄님부터 해주세요. 4펜츄님. 네? 저부터요? 패널 1번. 패널 1번이기 때문에. 1번 부담되는데요. 니세코이에 대해서. 러브 코미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샤프트였다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이게 제일 아쉬운 거는 역시 결말이 애니에서는 안 났다는 거. 3기가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3기? 미끼본? 미끼본 네. 3기? 어찌됐든 보여줘야죠. 그렇죠. 미디어로. 별점은 5점 만점에, 뭐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죠? 3.5점. 3.5점 높게 쳐준 건가? 다음 진땅님. 네, 아 저는 니세코이 애니로는 안 봤는데 그 만화책으로는 다 봐가지고 뭐 평범히 뭐 재밌는 만화였어요. 그렇게 러브코미디고 저 할인물 좋아하기도 하고 뭐 좀 옛날에 봐가지고 다 그렇게 내용을 다 기억 안 나는데 이번 리뷰 들으면서 옛날 기억도 막 새록새록 나고 그래서 뭐 그런 추억으로 보정이 돼가지고 총점 5점으로 일단 한 4점 드리겠습니다. 어 4점 높네요. 추억 보정으로. 추억 보정. 다음 사쿠마님 어떠세요? 다시 보면서도 느낀 거지만 확실히 샤프트 제작사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접근성이 상당히 힘들어요. 한번 잡고 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 아 예. 네. 내용 자체는 괜찮았지만 살짝 떡밥을 깔려는 과정이 길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캐릭터성이라든가 개연성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5점 만점에 한 3점 정도. 3점. 예. 아, 그래서 오늘 네. 리뷰 컨텐츠는 니세코였습니다. 저희 그 입덕작 사연을 받아갖고 제일 많이 언급된 애니가 니세코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었고요. 사쿠마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고. 예. 저희가 또 다음에 또 사전 회의할 때는 또 다른 애니 리뷰를 정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니세코이 별점 가볍게 보기엔 좋다. 5점 만점에 3.5점 드리겠습니다. 평균 3.5점이네요, 딱. 그러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네. 사펜주님이 준비하신 코너. 네. 네, 저도 이제 애니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아, 애니 리뷰? 사쿠마마님이 하신 거랑 조금 다르게. 코마마님은 작품 하나 끝난 거라든지 좀 유명한 거 해서 깊게 하셨는데 저는 한 작품으로 길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분기 작품에서 주제를 정해서 이번에 한 5개 정도 준비를 해봤어요. 주제를 정한 거는 약간 인기가 없어서 언급은 잘 안 되는데 볼만하다 싶은 그런 애니를 위주로 했어요. 묻혀있던 것들. 네. 솔직히 명작이라고까지는 커버 못 치겠는데 그 요즘 요번 분기 작품을 본다 할 때 화제작들 있잖아요. 네. 뭐 그리드맨이라든지 금서목록, 소아운 이런 거 보고 또 뭐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다. 그럴 때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5개를 준비해놨는데 이게 니세코이 리뷰를 보는 와중에 다 1편씩 봤어요. 아. 예. 근데 몇몇 개는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오, 네, 괜찮아요. 오. 예. 근데 되게 묻혔어요. 만개에서도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만개에서 검색했더니 뭐. 아예 언급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었죠. 네, 막 게시가 한 개 나오고 뭐 이번 분기에 이런 게 있다 하면서 그거 하나 나오고. 자, 그럼 만개에서조차 언급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지금? 그럼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아카네에서도 노을빛 소녀라는 작품인데요. 노을빛 소녀. 네, 이게 애니맥스 2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이게 방영이랑 동시에 10월 15일에 그 모바일 게임도 같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봤는데 뭐 평범한 가짜 게임 같긴 하더라고요. 평범한 가짜 게임. 또 제작사가 되게 좀 마이너해요. 오늘 준비해온 대부분이 다 그렇긴 한데 단델라이온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랑 주몬즈라는 데서 공동 제작을 했더라고요. 오. 네, 단델라이온에서도 주요 작품은 뭐 예스 프리큐어 파이브 극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니 하나를 담당하기보다는 한화 하나 담당해서 만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러브라이브 13화라든지. 아, 그럼 외주 작업 같은 것들? 네.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이죠? 네, 줄거리가 이제 메인으로 되는 캐릭터가 다섯 명이 있어요. 이제 뭐 다섯 명 이름 다 말해도 기억하기 힘드실 테니까 네, 좀 생략을 하고 갈게요. 다섯 네. 명이 평행세계, 기본적으로 내용 평행세계에 가서 프레그먼트라고 부르는데 위에서 이제 프레그먼트가 평범한 평행세계가 아니라 원래 세계 캐릭터랑 세계관이 환경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지금 원래 세계는 지금 저희가 있는 세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간 곳이 뭐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해결해줘서 사람들끼리 그냥 따로 섬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도 있고 혹은 뭔가 서부 개척시대 같은 느낌의 막 보안관 나오고 그런 시기의 세계도 있고요. 여자들이 뭐 나이가 17이 되면은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법이 있는 그런 세계도 있어요. 그게 갈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가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춤으로써 그거에 관련된 평행 세계로 날아가게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메인이 아스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이 있거든요. 처음에 얘네들이 평행 세계를 갔을 때 그 세계가 완전 멸망해 있는 세계가 있어요. 네. 그 세계가 프렉터라는 세계를 침식시키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가 그 세계를 멸망시켰는데 이 세계에서 있는 아스카를 만나요. 원래 세계에 있던 아스카가. 아스카의 도움을 받고 이제 평행 세계를 나오게 되는데 그 이 세계 아스카의 목적은 그 크랙터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크랙터랑 싸울 때 막 변신도 하거든요. 마법 소녀 같이요? 네. 근데 좀 디자인이 마법 소녀는 아니에요. 오. 메카 느낌이 많이 나요. 전이자를 장신폭이 보셨으면 좀 그 느낌이거든요. 전투씬이 또 3D로 되어 있는데 막 오버로드 박수 치는 것처럼 개판은 아니고요. 되게 괜찮게 봤어요. 그리고 평행세계 하나를 갈 때마다 다섯 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씩 뭔가 메인이 되는 스토리로 가요. 네, 그래서 가서 자신의 약점이라든지 현실에서 걱정하고 있는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하는 모습이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여기에서 예. 동생이 또 지금 죽었는지 실종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생이 나와요. 실종으로 보이는데 이름이 유거든요. 네. 아 유? 아니 유? 유구나. 그런 슬픈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애들이 공양되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아 그런 그렇구나. 약간 그런 부분도 있다. 큰 줄기적으로는 세계를 억제하는 크랙터랑 싸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중에 한번 아, 그리고 여기도 예. 예, 그 주역 중에 한 명의 성우가 아까 나왔던 시토게 성우 토야마 나오가 있어요. 아 이거 뭐야 다섯 편이 다 나오는 거 아니지? 아직도 완결도 안 났고 오리지널이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군요. 이게 또 어디 프랑스처럼 고꾸라질 수도 있는 거라. 그래서 잘 나가다가 오리지널. 고꾸라지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오리지널의 가장 큰 단점이죠. 네. 자 그러면은 다음은 다음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음은 이제 물드는 세계 레일로부터라는 작품인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물드는 세계 레일로부터의 작화가 상당히 이뻤어. 진짜. 아, 작화가 좋아요? 예. 이 작화에 엄청 힘을 많이 쓴 애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묻힌다는 게 상당히 아깝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게요. 왜 언급이 한 번도 안 나? 만개 그래도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보실 분들은 네. 보셨겠죠? 근데 이제 네. 스토리 중심인 거예요. 전 스토리 중심이라고 봐. 1화만 봤을 때는 글쎄요. 자, 아직 그 뭐라고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이게 또 성우가 토야마 나코다. 다시. 네. 스토리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스토리는 일단 주인공이 히토미거든요. 히토미 여자인데. 아. 네. 그 아, 히토미는 그, 아니고요. 아, 그 토미 아니고요. 네. 그 톰이 아니고 빨리 끄세요. 이 톰이라는 애가 그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보다 60년 뒤에 미래가 처음에 미래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얘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미리 타임리프 모드요. 타임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적인 내용은 크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요? 네. 이게 통상 시간이 60년 전. 네. 마법사 혈통이에요. 마법사. 근데 이 세계관에서 마법이 막 판타지에서 나오는 그런 되게 신비하고 되게 알려지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사회에 좀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또 다른 과학 기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법 혈통들이 있을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같은. 그래서 마법당이라고 가게도 있어요. 거기서 스크롤 샀듯이 뭔가 마법가루 같은 거 사서 간단하게 써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마법 스토리 메인이라기보다는 마법 자체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내용이 주 스토리예요. 이 히토미란 주인공이 마법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마법이 싫다고 처음에 나오거든요. 아직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게 또 얘가 색이 안 보여요. 이게 또 주요 줄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마법을 싫어하는 거랑 색이 안 보이는 거. 이 두 가지 가장 메인인데 되게 잔잔해요. 뭔가 갈등이 딱 생겨서 그걸 막 해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바이올렛 에버가든 같은 느낌. 아니면 그 마법사의 신부. 아, 그런 류의 장르. 네. 제가 이걸 또 그 뭐냐 보려던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클릭을 잘못해갖고 이걸 본 적이 있어요. 6화였나 해서 여자 주인공이 테라스에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 연출이 상당히 이쁘더라고. 작화 감독이 엄청 한 화에 막 4명 5명씩 들어가요. 오, 대단했어 진짜. 아, 맞네. 그래서 막 작화만 봤을 때는 진짜 이번 분기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내용 안 보고 작화만 봐도 어느 정도 평타는 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제 뭐 이 물드는 세계의 내일로부터는 개인적으로는 3.5점, 4점 정도 주고 싶어요. 4점? 어... 야. 작화 점수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작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봐야 돼. 네. 단짠한 분위기가 또 되게 요즘은 되게 자극적인 애니가 많아요. 그렇죠, 많죠. 평안한 거를 하나씩 봐줘야 돼요. 이제 다음 작품은 릴리즈 더 스파이스라는 작품이거든요. 어떻게 딱 봤을 때 캐릭터가 유리유리예요. 맞아. 그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왠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냥 딱 봤을 때 유리유리인데 이거? 싶은 게 있어요. 캐릭터 원하는 게... 네, 캐릭터 디자인이 유리유리 담당이에요. 아... 네, 아카리 있고 치나츠도 있고 네. 눈이 똑같아요. 눈이 진짜 똑같아요. 이제 또 이제 제목이 릴리즈 더 스파이스잖아요. 네. 스파이몰이에요, 스파이몰. 아~ 감독이 네. 네. 이게 잡지 같은 데서 인터뷰 그런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킹스맨을 보고 감명을 엄청 받은 것 같아요. 킹스맨 네. 그래서 거의 킹스맨 모해화예요. 맞아. 예, 막 007 시리즈나 그런 약간 B급 감성 나는 스파이 영화들 있잖아요. 그럼 막 최첨단 과학 기술 같은 거 좀 나오고 막 킹스맨도 막 마지막에 머리 빵빵 터지고. 맞아. 그런 약간 개그 들어가면서 가벼운 파이볼. 또 근데 캐릭터가 유리유리 나요. 그래서 그냥 모여서 꽁냥대기만 하면은 그냥 유리유리 세컨드 시즌이기 때문에 약간은 스토리도 신경을 썼다 보면 돼요. 스토리는 어떻게 되죠? 얘네가 스파이를 마을을 지키는 스파이 집단이에요. 마을령은 뭐 정의의 스파이 집단인데요. 비밀리에 활동을 하는 얘네가 이제 나쁜 놈들을 무찌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선배랑 후배에서 2인조로 페어를 묶어서 같이 스승이랑 제자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페어를 해서 약간 유리유리처럼 백합기가 있어요. 좀 네, 제자가 되게 막 스승이랑 제자 간에 미묘한 그 딱 유리유리 같은 느낌의 백합기가. 그래서 약간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것 중에서 가장 캐릭터적으로 괜찮은 애니가 아닌가. 애초에 이번 분기에 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1화 나왔을 때 바로 봤었거든요. 이번에 얘는 2화에서 3화까지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밌었다고 생각해요. 여자애들끼리 꽁냥대고 이런 게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투신도 나쁘지 않아요. 액션이 작화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얘네 복장이 닌자복이에요. 약간 일본 느낌 많이 나게. 이것도 그 킹스맨에서 킹스맨이 신사잖아요. 네. 정장 짧고 이거를 모티브를 따서 영국에서 정장 신사를 했다면 우리는 뭐가 있을까 해서 그 닌자를 했다고. 닌자복 그래서 닌자구나. 만드는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좋아하는 거 추천해도 작화 안 좋아서 안 본다 그런 분들 좀 있더라고요. 캐릭터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볼만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4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 4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추천드릴 거는 더블데커 더그앤키릴이라는 애인데요. 네, 이건 썬라이즈에서 봤어요. 맞아요, 썬라이즈. 네, 오늘 이제 리뷰하는 애니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명한 제작사에서 만든 감독도 이제 7개 대죄 만들었던 감독이고요. 약간 세계관이 특이해요. 그 태양 두 개 있는 약간 다른 행성 같은 느낌. 그러니까 현 이쪽이 아니에요. 굳이 그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아마 타이거 앤 버니 외전격 작품이라 세계관이 같다고 들었어요. 아 타이거 앤 버니? 네, 저는 그건 안 봤는데 스토리상으로는 관계없는데 세계관이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형사물이에요. 작화가 이것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안 좋아할 만하긴 한데 약간 복고풍? 옛날 느낌 되게 많이 나게 만들었거든요. 아 뭔지 알 것 같다. 약간 좀 미국 애니? 서양 애니? 근데 좀 연출 기법도 상당히 그쪽이었어요. 네, 이제 스토리는 이제 형상물이거든요. 내가 담당하는 게 약물. 안잼이라는 게 엄청 치사율이 높은 약물이라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파면 막 괴물로 변신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니까 그런 걸 담당해서 한 범죄나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수사물, 형사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방면에서 사이코패스는 좀 비슷해요.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는 되게 진지하고 크하고 그런데 이거는 약간 개그 많이 넣고 좀 밝게 밝게 가는 느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한화의 어떤 범죄나 약물 관련 사건이 딱 터지면 이제 그거를 잡으러 가면서 문제 생기고 그걸 해결하는 조금 옴니버스라면 옴니버스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예, 이거는 좀 그래요. 딱히 크게 칭찬할 거리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뒤떨어지는 것도 네, 딱 그래요. 연출도 그렇고 약간 좀 일본 애니가 아닌 듯한 느낌? 네, 일부러 되게 저렴한 느낌을 내려고 만든 느낌도 좀 많이 나요. 네. 근데 뭐 작화야 뭐 붕괴만 안 나면 다 좋다고 생각해요. 작품 그거 한번 리뷰해야 돼. 여동생. 그 작품은 범접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뭐 지금 관계 없는 작품이긴 한데 솔직히 꼭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보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럼.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별점 3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캐릭터 디자인, 옷, 유니폼 같은 것도 저는 좀 이런 거 좋아해서 나름 괜찮은 것 같고요. 더블데커였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작품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오늘 이걸 가장 추천하고 싶었어요. 아니 왠지 제목이 심상치가 않아요. 유일하게 오늘 오리지널이 아닌 원작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나머지는 다 오리지널이에요? 다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네. 엎어질 어떻게 엎어질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네. 원작도 있는데 소설이에요. 소설, 일반 소설. 2006년도에 미우라 시온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 이게 코믹스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연극으로도 나왔어요. 스토리 자체는 이미 검증이 돼 있다 볼 수 있죠. 제작도 이제 프로덕션 IG 사이코패스나 브라운 너에게 닿기를 만든.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작이 일반 소설인 전부 다 괜찮게 봤어요. 빙과라든지 어나더 조커 게임 다 스토리도 괜찮고 그냥 애니 자체가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 시작할 때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거는 문제는 역시 만개인들은 다 캐릭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자밖에 안 나와요. 아니 남자밖에 안 나온다고? 제가 제일 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라노벨이나 만화가 원작이 아니고 일반 소설이다 보니까 다 남자야. 하이큐 같은 건가요? 뭐 근데 하이큐는 좀 열혈 스포츠물이잖아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육상, 달리기가 메인 그 주제인데 네. 그런 경기의 승패나 캐릭터 하나하나의 실력 그런 걸 위주로 잡기보다는 성장 과정 네. 어떤 캐릭터 하나를 팔거나 막 띄우고 그러기보다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끌고 나가는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기숙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되게 저렴하게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그 사실 그렇게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이 주인공이 그 하코네 역전이라는 달리기 대회에 나가고 싶어 해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 하코네 역전 그 에키덴이라고 하는데 이 경기가 참가자 여러 명이 릴레이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그 경기예요. 네. 한 220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모인 사람들이 다 달리기와는 별로 연이 없거나 그만둔 사람들이 막 법대생도 있고 뭐 오타쿠도 있고 그냥 평범한 취준생 이런 애들 막 모아서 달리기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처음에는 좀 싫다고 하죠. 나도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설정해서 달리기 훈련을 하는데 또 이 사람들 이런 엄청난 대회에 나갔대 실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훈련 과정에서 되는 갈등 또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해결하는 성장 과정 그런 게 되게 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승부나 시합 자체 그것도 한 경기에 이기자 이게 아니라 달리기 너의 달리기란 뭐냐 그냥 달리기만 해서 빠르기만 하면은 너무 허무하지 않냐 그럴 거면 뭐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는 게 더 빠르지 않냐 해서 달리면서 뭔가를 깨달아가는 내용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차충보다는 성장에 초점, 네.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약간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쿨이랑 이번 분께는 안 끝나고 다음 분까지 가는데 또 결말은 원작이 있으니 모르긴 하는데 굉장히 재밌겠네요. 그런 드라마 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걸 봤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장편으로 계획이 돼 있었나 봐요. 네, 이쿨이 23화 그래서 그런지 1화 가지고 대가 이런 예 이런 사람 다 모였다 이거를 예, 끝나는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아 네. 진행이 많이 좀 느린가요? 많이 느리다기보다는 이제 이쿨이다 보니까 좀 천천히 가르는 느낌. 아 이제 각자 이제 그 캐릭터 특성이라든가 네 관계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거를 많이 표현하려고 하는 낌새를 제가 또 느꼈었던 것 같아요. 1화에서는 봐야 알겠지만은 확실히 스토리가 좀 깊이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예. 왠지 이거는 명작일 것 같다 하는 명작 스멜이 좀 많이 풍겨옵니다. 스토리를 중요시해서 보신다면 가장 추천하고 싶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번 분기에서는 가장 탑이 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 좀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역해가 안 나온다. 역해가 안 나온다. 모해가 네. 없다. 아 이런 가장 큰 진입 낭비 장벽 있잖아. 다 고추. 모해가 없다는 거는 아니 심지어 보추도 안 나와. 보추도. 어? 보추도 안 나와. 조연으로 그냥 역해 하나 나와. 조연으로 완전 조연으로. 일반 소설 그냥 일반 소설을 애니화해서 그거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좀 이거는 사편추님 별점 좀 높게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저는 이거는 못해도 4개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 따라 4개 반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오, 야, 진짜 거의 띵작 반열이네. 그러면 볼까 말까 하면 무조건 추천하고 싶은 그런 작품 중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저희 만개인들 약간 힘들겠지만 정말 스토리가 약간 나한테는 중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또 재밌죠. 그렇죠, 재밌어요 이런 거. 제목이 뭐였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아 사편주님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네. 네. 아 가볍게 해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제 저희가 일단 그럼 오늘 첫 회를 저희가 지금 분량 저쪽에 녹음 분량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2시간 좀 남았네요. 2시간 12분째인데 저희가 처음에 아이고 토크가 안 돼갖고 분량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 걱정했는데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지금. 그러게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남았잖아요 아직. 더 남았죠.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시떡 관련 정보를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네.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현장 리포터인 진짱님께서 갔다 왔다는 그 아 갔다 왔는데 리뷰 듣고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망가 타임 키라라 전 망가 타임 키라라 전. 네. 야 이게 17일부터 내일까지 하네요. 내일까지. 네 25일까지 굉장히 길게 해요. 아직 늦지 않았네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비행기 타고 바로 아키하바라 달려도 늦지 않아. 오케이. 굿즈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네. 이게 좀 알아보니까 망가 타임 키라라가 4컷 만화. 네. 4컷 만화 잡히더라고요. 네, 4컷. 망가 타임 키라라가 4컷인데 또 망가 타임 키라라가 또 이게 자매지가 엄청 많아갖고 4컷만 다루는 자매진도 있고 뭐 8컷 다루는 것도 있고 오. 8컷이 아니라 8페이지 뭐 그렇게 단편으로 그래서 막 엄청 작품이 엄청 많아요 이게 또 15년 동안 해가지고 대표적인 건 3, 4개만 꼽아주시고 대표적인 게 뽑자면은 뭐 지금 유명한 것도 있고 예전에 유명한 것도 있었는데 그 히다마리 스케치? 아 히다마리 스케치 히다마리 스케치가 뭐 애니도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네네 K-ON? K-ON K-ON도 망가타니 키라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K-ON? 네 이거 있네 그, 네 뉴게임 그 게임 그 게임 뭐야 이거 말하고 싶죠? 사진 찍었어요 아니 왜 그러시죠? 나연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전생의 기억이 하나 떠오르셨는데. 아, 내 눈물이. 그리고 뭐 그 블렌드 S나 학교 생활, 뭐 금빛 모자이크 뭐 그런 여자애들 막 깍깍 우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딱 제 취향이네요. 딱 그런 취향. 아니 이게 제가 보니까 네. 어제부터 그 작가 사인회가 있었더라고요. 아, 네 있었어요. 네. 그거 사인 좀 받아오셨어요? 아, 못 받고 그거는 그. 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건 사전에 신청해갖고 50명만 해요. 50명만. 아, 네, 50명. 뉴게임이 마침 내일 작가 사인회를 합니다. 아 그래요? 하시겠지 않았네. 하시겠지 않았네. 아 지금 도시락 들고 가시나요? 내일 사인회하는 작가가 이제 우라라 미로첩. 아 맞아. 우라라 미로첩. 우라라 미로첩이랑 뉴게임. 어때요? 사람 좀 많나요? 사람이요? 네. 아 이게 꽤나 길게 하잖아요 기간이. 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지난 시간이기도 해가지고 오후 타임에 갔거든요. 아, 오후 타임에 가가지고 뭐 티켓 사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고 그냥 안에 둘러보는데 막 그 뭐냐 이 1대1 판넬이랑 사진을 찍는 코너가 있어요. 네. 거기는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 이게 아키하바라에서 하는 거죠? 아키바에서? 네, 아키하바라에서 하는데 아키하바라 조금 멀리 있는 미술관? 아. 미술관이랄까 그냥 건물인데 뭐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작품도 많이 네 볼거리가 참 많죠 그 이번에 맞춰갖고 만화를 그린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게 또 무슨 그 음성 가이드라는 게 있었어요 네 별도로 돈을 주고 사가지고 네 음성 가이드를 들면서 이 전시회를 둘러보는 거죠 오 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안 했는데 보니까 그 음성 가이드에 대한 성우가 그 토야마 나오. 아씨. 아... 토야마 나오라. 여기서도 나와주네. 살고 있기. 그 미나세 이너리. 아 미나세 이너리. 이 사람도 인기 성우죠? 네. 아, 작품 소개도 있고 막 그 이번에 맞춰갖고 만든 영상 뭐 무슨 키라라 작품도 막 나와가지고 하는 영상도 막 있었고. 만화 같은 키라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꼭 가가지고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내일까지거든요. 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걸, 여러분. 네, 지금. 아, 이걸 들으면. 아, 맞다. 이게 네. 지금 실시간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도시락 싸고 비행기 표 보면 돼요. 지금 가시면 됩니다, 마리님은. 그래가지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나는 이미 뉴스에 나와 있겠다. 네, 그 게임 작가 한국인한테 뭐냐 협박당 안 한다고. 그 안에 전시회 중에 그 이 망가타인 키라라의 그 키라라 그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임이 있어요 스마트폰 게임 네 키라라 판타지아라고 네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막 그 키라라 판타지아 애들이 나갖고 막 싸우는 게임이 있는데 그런 그거 전시관도 있고요 보니까 막 무슨 음성 나오게 막 버튼 있고 그러던데 막 음성 듣고 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굿즈 네 굿즈를 막 팔더라고요 근데 딱 제가 갔을 때는 또 오후 타이밍이기도 해가지고 가서 아침에 거의 다 팔려갖고 그 정도로? 그렇게 네, 많이 없었는데 주문토끼 머그컵인가 뭐 그런 거 있고 아 맞아 키라라 작품이 많아갖고 설명 못했는데 뭐 주문토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진짜 많아갖고 네. 제가 지금 적당히 보고 있는데 네 여기저기 유류캠 아 그거 성 아랫마을의 단델리온 네 그것도 맞아. 있고 3자 3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애니화된 슬로우 스타트 아 슬로우 스타트 개인적으로 수면토끼 머그컵 사고 싶었는데 네 수면토끼 머그컵 다 완벽해가지고 워낙에 인기가 많은 그거라서 그래서 그 학교생활 뭐 담요 같은 거 있거든요 학교생활 담요도 사왔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아 재밌었겠다 네.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가가지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그런 걸 가봐야 되는데. 네. 저 자주 하죠. 현지인의 현지인의 특권인가 이게. 이득이죠. 아 근데 뭐 그렇구나. 기간이 길어갖고 오셔가지고 계획이 있었던 사람은 다 와서 봤을 거예요 아마. 그쵸. 만개도 몇 분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리뷰를 꽤 봤어요. 후기 글도 네. 올라오고. 거기다 제가 또 키라라 망가타임에 나오는 작품들을 대부분 다 좋아. 아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또 열린다면 대한 진짜 찾아가고 싶네요. 16주년 열릴까 말까 그 들어가는 비용이 1,500엔 해가지고 아 그럼 비쌌습니다. 네 1,500엔. 역시 현지인은 좋네요. 네 아 막 갔는데 진짜 오타쿠들 그래도 중년 오타쿠들이 많더라고요. 아 역시 이게 15년 됐다는 잡지이다 보니까 아 그러네. 네 초등학생 여자애가 온 것 같긴 했는데 뭐 여자애가 가지고 굿즈를 막 보는데 굿즈가 다 없으니까 막 엄마한테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이게 오타쿠 아저씨들이 돈의 힘을 보여줘가지고 이것이 자본주의다. 어렸을 때부터 아 맞아 그건 진땅님의 생생한 네. 정보였습니다. 네. 아 좋은 추억 하나 쌓고 가겠네요. 좋은 추억일까요? 굿즈를 못 샀는데. 그리고 내년 1월에 개봉하는 헤븐즈 필 극장판. 아, 두 번째 작품이죠? 네. 네. 너무 텀 길어서 네. 저 1편은 극장에서 봤는데 이게 전매권이라는 게 제가 지금 일본어를 그대로 따가지고 전매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예매 같은 건가요? 먼저 사는 거? 전매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를 한정 수량으로 그 키비주얼 제3탄이 공개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방송 올라갈 때 같이 이미지로 넣어드려야겠다. 이거를 보셔야겠네. 음충. 잠깐만. 잠깐만. 가운데 그분이 계셔서 이거 네. 이 키비주얼 제3탄으로 아예 표를 이걸로 발행을 하고 그 선착순으로 이 키비주얼이 들어간 클리어 파일 그거를 증정한다고 하네요. 멋있네요. 이거는 네. 아마 나오면은 거의 동시 상영으로 한국에서도 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 표를 사는 시기는 이제 12월 15일인 것 같아요. 아, 15일 맞다. 15일. 그때부터 이제 전국에 개봉 예정 극장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더 있어요. 이게 사실 제가 따로 정리해 놨는데 아톰의 아버지. 테즈카 오사무의 그 1970년대 작품인 바루보라가 실사 영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사 영화를 맡은 감독이 테즈카 오사무의 장남 테즈카 마코토예요. 테즈카 마코토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아니고 영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작품을 실사 영화 한다고 하고 의미 깊은 상당히 의미 깊죠. 예. 이게 수수께끼 소녀에 휘둘리는 인기 소설가의 이야기로 약간 광기와 에로스로 점철된 테즈카의 이색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지백. 지백은 이제 방돌이 만든 데거든요. 뱅드림이요? 뱅드림 만든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인데 계속되는 적자로 포스트 프로덕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썬라이즈에 양도하기로 결정이 났답니다. 아, 썬라이즈가 그래서 2019년 4월에 새로 설립할 회사에 흡수될 예정이에요. 이 지백이. 그래서 거기서 애니메이션 사업을 거기서 양도 받아서 거기서 계승한다고 합니다. 뱅드림만 좀 잘 만들었더라도. 뱅드림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일기는 괜찮았어. 뱅드림 봤죠. 뱅드림 뭐 노래 말고는. 애니메이션 아쉽다 지금. 작화만 좀 더 좋았으면은. 아 진짜 잠깐만. 아 이거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뱅드림. 네. 만개도 뱅드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저도 뱅드림 하고요. 예. 저도 뱅드림 좀 해요. 저는 접었습니다. 리듬 게임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어서. 아, 그러고 보니까 밀리도 하시잖아요. 네. 밀리. 세대 밀리, 빅드림 다 하죠. 네. 밀리 완전 갓게임입니다. 밀리 네. 지금도 스태미나를. 영업런을. 이게 그거잖아요. 내년에 일본 천황이 네. 퇴임해요. 지금 아키히토 네. 천황이. 4월 30일에 네. 퇴거하고. 아, 그래요? 5월 1일에 이제 장남 나루히토 친왕이 이제 새로운 천왕으로 즉위할 예정인데 그래갖고 연호가 바뀌잖아요. 네, 바뀌죠. 그래갖고 지금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일본 그 애니메 정보 사이트들에서는 그 헤이세이 시대에 나왔던 애니메이션들 막 설문조사 같은 거 하더라고. 최고의 작품 이런 거 가리는 그런 것도 하고 있더라고요. 2019년 3월 17일 일요일에 그 좀비랜드 사가 예 네네 그 라이브가 있어요. 프랑슈슈 모두 함께 오라고 개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리얼 프랑슈슈가 좀비랜드 사가의 오프닝, 엔딩, 합입곡 등을 마구 불러 제낀다고 하는데 1일 한정 라이브 이벤트이고 네, 장소는 신화가와 인터시티홀. 그 뭐 보통 그 아이돌 라이브랑 좀 비슷하게 그 12월 21일에 발매되는 블루레이 1권에 그 우선 판매 신청권을 넣어준대요. 야, 이런 끼어버리죠. 그렇죠. 이런 상술 뭐 유명하죠. 놀랍지도 않아 난 이제. 네, 다 그래요. 밀리도 앨범에 다 끼어 팔고. 그러니까. 없으면 이상. 없으면 이상하죠, 이제. 네, 없으면 이상하지. 뭔가 서전에. 네. 저는 없다는 말 좀 싫어해요. 네, 그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자, 저도 하나. 네. 이번에 일본 정보가 아니라 한국 정보예요. 네. 한국 그 에케토라고 아시나요? 아. 애니 플러스 캐릭터 토너먼트가 이제 오는 30일, 11월 30일부터 이제 12월 26일까지 한다고. 여담으로 아마 이번 분기는 아니 이번 에케토는 용왕이 하는 일에서 1등이 나오지 않을까. 짱기 뚫레? 예, 짱기 뚫레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짱기 뚫레. 우리 김코 화이팅. 민동이 화이팅. 뭐죠? 여기서 광고를 영업 들어가네 실시간으로.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NHK 기사를 좀 보다가 월트 디즈니가 네. 1928년 제작한 그 오스왈드 더 럭키 래빗이라는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어요. 예. 그게 넥겟넥 시리즈라고 그 26개 작품 중에 7개 정도가 행방불명이 됐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번에 일본에서 발견됐다. 행방불명이 됐던 게. 일본에서 오사카의 그 어떤 애니메이션 역사학자 와타나베 타이가 고교생 시절에 구입했던 16mm 필름에 섞여 있었대요. 그게 지금은 그 필름들이 다 고베지에 있는 고베 영화 자료관에 보관 중이고 이 오스왈드는 월트 디즈니가 동료인 아이웍스와 함께 독립했던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실사와 애니가 혼합된 단편 애니메이션 앨리스 인 카툰랜드 시리즈의 한 캐릭터고요. 당시 재정적으로 고전하던 월트 디즈니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고 형이 있던 할리우드로 넘어가서 이 오스왈드 시리즈를 따로 제작을 해요. 근데 영화 배급자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저작권과 판권을 모두 뺏긴 후에 집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쥐가 주인공인 짧은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데 이게 미키마우스의 원형이에요. 아무튼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이게 벌써 90년 전 월트 디즈니의 작품이 그 없어졌던 거를 발견한 거니까 뭐 애니메이션 역사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꽤나 의미 있는 일인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준비를 못했어. 그래서 마지막 정보는 이제 마법소녀 특수전 아스카가 에디와 결정했답니다. 19년 1분기 1월 11일부터 방영 예정이고 키 비주얼도 나왔고요. 제작사는 하네베드, 기숙학원의 줄리엣 등을 제작한 라이덴 필름. 캐스트에는 스자키아야, 세키네 아키라, 마츠 예리코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제목부터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마법소녀, 네. 마법소녀 아까 얘기했지만 마법소녀 특수전 아스카. 근데 TV 비주얼을 제가 봤는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마법소녀물은 대부분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아마 그 마마마랑 뭐 그때부터 좀 시작하기도 했죠. 네. 그런 유는 마법소녀 육성 계획이라든가 유나 오시기 용사다. 유키유나인가? 네. 네. 그런 시리즈가 그쵸. 나오면서 좋더라고요. 상당히 그 마법소녀물이 그 나노아 있잖아요, 나노아. 예. 네. 그 나노아 때는 그 액션에 되게 치중을 해갖고, 네. 되게 아동이니 같이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네? 약간 이런 느낌 줬다가, 마마마 때는 진짜 절정에 이르러갖고, 완전 그. 요즘 오히려 이제 평범한 마법소녀물 사실상 프리큐어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말년이 좋아하는. 어?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리고 저도 하나. 아, 네. 하나 하시죠. 네, 그 뉴타입 잡지에서 그 2017년 10월부터 18년 6월까지 그 네. 애니를 해서 뉴타입 애니메 어워드를 냈어요. 아, 네. 네, 거기서 이제 가장 수상을 많이 한 작품이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 M 이 상을 엄청 많이 탔더라고요. 사이드 네, TV 방송 작품 중에 작품상 1위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상 캐릭터상 그리고 마스코트 캐릭터상 주제가상 각본상 다 휩쓸었더라고요. 오. 그리고 그 외에 뭐 인기 있었던 작품은 이제 영화로 나온 극장판 우노 스트레이 독스 데드 애플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시간 반만 있으면 11월 25일인데 11월 25일이 사치코의 생일이에요.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좀 늦으시겠지만 아, 그쵸. 모두 생일 축하를 해주도록 합시다. 사치코 와. 생일 축하해. 와, 와, 오메데토. 오메데토. 그저께 사치코 EXQ 피규어도 나왔으니 모두 아, 꼭 맞아요. 가서 사도록 하세요. 모자도 따로 분리된다고 하니까 꼭 사도록 하세요. 네. 사치코 피규어를 꼭 사시길 바랍니다. 첫 회에 이제 방송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씩 했고요. 아, 일단은 저부터 할게요. 네. 이게 리뷰가 생각보다 글로 적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네. 반면에 사펜추님 상당히 잘해주신 거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저는 오히려 작품이 많으니까 그냥 대충 해도 할 말이 많아. 사실 이걸 노린 거기도 한데 하다 하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요. 사실 그런 게 그래도 뭐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네, 이세코의 명장이니까. 1화 듣고. 예, 이세코도 1화 보여주는 일단은 우리 반만 줄을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맞아요. 이세코이는 안 봐. 라디오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진탁님 어떠셨어요? 아, 저 오늘 많이 못해가지고 잘하고 싶었는데 준비한 것만큼 다 발휘하지 못해서 다음엔 더 잘하고 싶고 네. 다음이 있다면 말이죠. 다음이 있다면 다른 분들 더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만큼 분량 나온 것 같고 저도 많이 준비되는데 준비 부족인 것 같고 다음엔 또 어딜 가야 될까 고민 중이기도 하고 좀 더 많은 곳을 둘러보고 많은 얘기를 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 알겠습니다. 사펜추님 네. 아, 어떠셨어요? 네, 아, 첫 회라서 네, 긴장도 아, 하면서도 무슨 말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지금도 너무 긴장되고 그래요. 아, 뭐 리뷰도 많이 하긴 했는데 내용만 너무 줄줄 한 것 같아서 들으시는 분들 좀 재미없으시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뭔가 중간에 끄면 딱 제 파트에서 끌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뭐 혹시 어떤 주제로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은 저희 계정 쪽지 보내주시면 또 이렇게 참고해서 하도록 할게요. 다음 방송도 이번 방송도 잘 들어주시고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오늘 캐스트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첫 회고 제가 지금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갖고 마이크를 주문했는데 바다 건너서 오느라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회 두 회 정도 더 하다가 이제 마이크를 교체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돼요. 이게 디스코드 이게 모여서 다 같이 녹음하는 게 아니라 디스코드로 녹음하는 거라 약간 여러 가지 변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막 그 음성 채팅에서의 그런 노이즈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할 만큼은 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만개인 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우리 반만주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편집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편집 통편집 편집, 진짜 갓 편집해서 막. 리뷰 통편집 맞아 리뷰 내 거 통편집 다 하고 봐. 저희 첫 회 반만주 여기까지입니다. 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만바. 다 같이 인사하면서 끝내죠. 만바. 만바. 만바.